기억하려 한평생 욕심 쫓았나 그날에 먼지 하나가 털고 감당한다 인생 단 한 번 몇 백년의 길 헛된 꿈인걸 하는 게 한평생 욕심 쫓았나 돈과 명예 부질없다 바람 같은 미련이란다 보름받는 그날에 먼지 하나 다 털고 감당한다 인생 단 한 번 몇 백년의 길 헛된 꿈인걸 지나가라 사람 떠냐 새 꿈 깨닫고 하는 게 지나가라 사람 떠냐 새 꿈 깨닫고 가는 게 인생 새 꿈 깨닫고 가는 게 인생